곁에 두고 숨겨두고 싶었어. 다른 사람 나만이 나 혼자만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어요. 조용한 갈망이 욕망에 물고기로 나를 허물고 힘겨운 무게로 덜컹이는 내 청춘의 수레바퀴에 다 이제 가노라 나 그저 가노라 당신을 소망하던 그날들 내 청춘의 술에 씻고 덜컹이며 덜컹이며 가노라. 당신만은 당신만은 곁에 두고 숨겨두고 싶었어요. 단 한 사람 나만이 나 혼자만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어요. 조용한 갈망이 욕망에 힘겨운 무게로 덜컹이는 내 청춘의 수레바퀴에 다 이제 가노라 나 그저 가노라 당신을 소망하던 그날들을 내 청춘의 술에 씻고 덜컹이며 덜컹이며 가노라.